없어. 아니 난 몰랐던 거야. 이토록 눈이 부신 너라는 사람이 내 곁에 꼭 있어주었는데. 만으로 웃을 수 있던 거야. 힘이 들던 날도 언제나 네가 있었기에 내 맘 나조차 내 맘 몰라. 어쩌면 항상 내 곁에 언제부터였었는지 어떻게 시작된 건지 너와 나 우리 아무도 모르게.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.